가자. 오늘 달이 좋구나. 가자. 풍악을 우겨 피디를 부어 저 달도 좋은 밤별빛이 다가와 우리 줄 가득 비춰 정해진 건 없어 발길이 닿는 대로 마냥 걸어가 달이 좋구나. 전 우지우지 나는 우아 더 소리 부리지만 고아 나비처럼 나는 벌처럼 쏴 악당을 쓸어 담고 와 저 작거리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기분이 좋구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를 위한 축제가 벌어지는구나. 늘려 목소리 맞춰 너를 잡아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달빛을 따라 그저 흘러가보자 오늘 달이 좋구나 가는 겨드시 멈추고 왜 이게 둘 셋 하면 프로젝트 그대 땡 동시 동시 나 동치 동치 두들 팀 몸이 가는 달에 춤을 춰 나를 따라 난 빛이 보는 날 달빛 열망 안에 나는 빛이 나 지구는 하나야 원으로 모여나다가 주배쳐보자 지구는 하나 더 높이 흔들어 거룩하게 소리 질러 내일은 내일은 내가니까 가자 큰 북을 울려 한 방에 날려 길을 비켜라 저기 나 발소리가 들린다 님과 함께 밤새도록 놀아 이거는 트랩 부비 트랩 나 발소리가 들린다 가자 가자 저기 나 발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기어차고 기어차고 기어차고 기어차고 더 커져나가는 불씨 달빛 아래로 강강수 원래 하듯이 다 손 어깨 위로 더 커져가는 목소리 모여 여기로 오늘 밤 끝장 보자 가자 금북을 울려